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리아 노버스치 통신, 신문 꼼메르산트, 렌테베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신문 예지나야 꼬레야, 인터넷 잡지 렘치치,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베네수엘라 델레스루 텔레비전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중대 사격경기를 지도하신 소식과 기령조 영웅 추격기연대 전투비행사들의 야간 습격전투비행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관람하신 소식을,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은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